제15차 전국 발명 및 새기술 전람회가 28일 평양의 과학기술전당에서 폐막되었습니다. 전광호 내각부 총리, 관계부문 일꾼들, 과학자, 기술자, 발명가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폐막식에서는 종합심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82여 명에게 금메달과 세계 지적소유권 기구에서 보내온 발명가 메달 증서가 수여되었습니다. 우수한 평가를 받은 단위와 과학자, 기술자, 근로자들에게 컵과 메달 증서가 수여되었으며 해당한 시상이 있었습니다.